망설이다가 잡질 못했어. 그저 낯설기만 한 뒷모습에 덩그러니 남겨졌어. 눈을 뜨면 넌 나를 찾아와. 차가워진 이별로 나를 깨워서일까. 아파온다 죽을 것처럼 무너진다. 눈물은 너를 놓기 전엔 멈추지 않아. 떠나간다 난 너에게 추억이 된다. 네가 있던 그 시간들은 두고 가라. 난 끝내 못난 사람이라. 나에겐 그리움도 사랑이다. 끝나지 않더라. 너에게서 멀어지는 법 알 수가 없어. 아파온다 지각한 마음 미련이라. 이별은 그날 그때부터 멈추지 않아. 떠나간다 난 너에게 추억이 된다. 네가 있던 그 시간들은 두고 가라. 난 끝내 못난 사람이라. 나에겐 그리움도 사랑이다. 무너져 내린다 마음 가누지 못한 채. 별이 달라진 시간과 잘려버린 세상 끝에 혼자 남아. 뒤돌아본다 숨 내쉬듯 널 되뇌인다. 꿈결 같아